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리 사회주의 내 조국을. 공화국이 날리는 내 조국의 하늘 아래 가슴은 무엇으로 세차게 설레는가. 사랑과 감동으로 끝없이 높디는 이 심장, 경애하는 원수님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가 나의 온몸을 휩싸나라. 어디 가나 기쁨이 넘치는 땅에 감동에 젖은 목소리가 왜 들리지 않으랴. 외진 섬마을에 사랑의 비행기가 날아왔다고, 그이께서 우리들의 일터를 다녀가셨다고. 사랑과 믿음으로 온 나라 대가정을 보살펴 주시는 원수님, 인민의 행복을 활짝 꽃피워 가시는 그 일을 누구나 목매어 노래하노라. 류경원과 강성원에 찾아가도 알 수 있으리, 공원과 이원지에 들려도 알 수 있으리, 인민의 웃음꽃이 어떻게 만발하는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인민에게 안겨주시려 원수님 어떻게 마음 쏘셨는지. 그래서 이 땅에 불안 폭이 자갈 하나도 무심히 대할 수 없는 조국이요. 위대한 수령님 세워주신 인민의 나라를 어버이 장군님의 애국의 그 의지로 떨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우리의 조국. 전설 같은 사랑이 계속 꽃피어나고 비약의 용마 타고 미래로 달리는 나라, 들판엔 오곡이 무르익고 일터엔 현대화의 노래에 흥겨운 이 땅에서 내가 산다, 인민이 산다. 위대한 태양의 위협을 받들어 주체 한 길로 힘차게 나가는 나라, 온 세상에 뜨거운 눈길을 모으며 붉은 기 휘날리며 폭풍치어 가는 나라. 이 세상 그대가 제일 위대해. 내 그대를 뜨겁게 노래하나니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내 나라 제일 좋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아래 저놈 떨쳐온 우리의 사회주의를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빛내어주고 계시거니, 어버이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햇빛 밝은 집, 위대한 장군님 지켜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꽃혀주시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행복 넘친 집인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 세상에 부름없는 삶을 누려가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천만군인은 신장으로 노래합니다.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경애하는 원수님 이끄시고 빛내어 주시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영원히 사랑하리라고. 사랑하리 사회주의 내 조국을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